뭐가 없는 하루하루 그냥 그래 뭘 해도 봐도 전혀 즐겁지가 않아 어디야 같이 멀리 떠날래 뭐 급한 일 없으면 오늘 잠깐 나와 아까 약속 없다면서 나도 그래 오늘 별거 없어 친구들 끼지 말고 우리 둘만 어디든 가자 너랑 함께면 딴 거 안 바래 Don't wanna go back 우리 때가 된 것 같아 알고 있어 무슨 생각하는지 너도 느끼잖아 모르는 척 하지만 난 내게 오는 그날 아싸이 좋은 그날 모든 게 완벽해 맞추고 싶어 너와 Oh every day every time with you Far away away 아주 멀리 혹시 몰라 같이 갔다 우리 Far away away 아주 멀리 혹시 몰라 같이 손잡고 올지 Far away away 아주 멀리 혹시 몰라 같이 갔다 우리 Far away away 아주 멀리 혹시 몰라 같이 손잡고 올지 행복한 순간 조금은 걱정이 돼 yeah, 네 옆에 나 절대 안 했단 생각 나 아닌 다른 남자들과 있는 모습 보기 싫어 난 나도 같은 마음인데 조금은 걱정이 돼 넌 내 baby 함께 뭐가 두려워 네 약견을 많이 바라고 또 바래 너가 내 여자겠 우리 때가 된 것 같아 알고 있어